날의 소녀가 살아줘. 알려진 것과 달리 죽음께 가득한 기 넘친 눈빛 내 친구들과 비교 말았죠. 유리구두 아니 운동화에 물레판을 찔린 손에는 뺑 보석 같은 건 나랑 안 어울려. Oh yeah, 일어나도 구해줄 사랑을 뿐없나요. 그 순간 등장한 너는 어디서도 왕치는 태가 다른 존재감. 덤벨장 따라간 나는 이름이 뭐죠 baby what what what. 신기하지 우리 서로 계속 지는 거야.